이제는 사라진 추억의 원다방 따뜻한 커피향 남아 그리워 마세요 다시 온 원다방 새로운 원다방 신나는 원다방 원다방 사랑방 라디오를 켜세요. 네, 준말 DJ 장미라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이기순 기자하고 아까 쌍둥이 기름집하고 두우리 국밥집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그 쌍둥이 기름집에 가서 취재 잘 하셨죠? 예. 어떤 내용 취재하셨어요? 취재하러 간 내용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또 뭐 장사를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 지금까지 하시면서 뭐 예전에는 어땠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방송국이 생기면서 또 어떻게 또 변했는지 뭐 자잘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이제 점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몇 주째 좀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두 곳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땡땡이 안 치고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쌍둥이 기름집에 아까 이제 저도 같이 가고 그 재단 쪽에서 나온 그 기자분들? 기자가 아니고 영상팀들. 영상팀들이 갔었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좀 찍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은 항상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재미있게, 그죠? 순발력이 굉장히. 오늘도 가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재미있게 웃다 왔어요. 그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 그 오무 이야기가 가장 생각이 납니다. 나도 그래요. 오무가 어떤 게 오무라고 얘기하시던데. 뭐. 오무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노래. 노래를 못 하신다고 하셨고 또 춤을 못 추신다고 하셨는데 난 안 믿어지더라고요. 조금. 소시적이나 많이 추셨던 것 같은데. 담배도 못 피운다고 하시고 술도 못 드신다고 하시고 거기에다 아주 중요한 사랑도 못 하신다고 하던데. 아, 사랑 못 하시나요, 나이 먹으면? 글쎄요, 사랑은 이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건 조금 그랬어요, 그죠? 하여튼 말씀을 참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네. 40년 거의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오래된 시절이죠. 그러니까 또 상대원 시장에서 그렇게 하셨나봐요. 아, 40년을 거의. 예, 예, 맞아요. 그게 상대원 시장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그죠. 그 나이, 같아요.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신 거예요. 그 얼추 짐작을 해도 60이 넘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60이 되셨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60 좀 넘으셨나?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젊게 보이시죠? 네, 젊게 보이고, 얼굴, 그, 왜, 표정이. 예, 예, 밝으시죠. 밝고, 되게 진짜 보기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사모님도 마찬가지지. 예, 인상이 항상 좋으세요. 항상, 무엇보다, 항상 화장을 곱게 하시니까. 예. 그게 굉장히, 이게, 본받을 일이라 생각해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지만, 일단은, 여자들 화장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항상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항상 단정하세요. 머리도 단정하시고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진짜 그 왜 우리 아까 이제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보면 이제 우선 이제 그 기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고추 기계, 뭐 기름 짜는 기계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김을 막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아주머니께서 어떤 분이 아마 거기서 같이 일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같은 교인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제가 얻어 먹었거든요. 쫙 찢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고소하고요. 그 냄새 아주 죽이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도 아주 적당하게 맞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계에 대해서는 노래 하나 듣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엮어 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아, 그렇게 역하면 좋겠죠? 사장님 예. 좋아하시는 노래. 예. 아, 이미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예,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동백 아가씨, 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잘 들었습니다. 그 이미자 노래는 갈수록 들어도 그 나이 먹을수록 들을수록 더 아주 그 마음에 와 닿아요, 그죠? 네. 그 저 사장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아주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좋아하시죠? 예. 유일하게 네. 저 트로트 노래를 별로 이렇게 잘 부르지는 않는데 네네. 이미자 노래는 한곡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 뭐 여자의 일생. 그거는 내 목소리에도 그 노래가 맞아요. 아, 조금 해보실래요? 가사를 하려나? 그 여자의 일생만 해도 괜찮아요. 여자의 일생 처음에 뭔가? 해일 수 없이 크게 수많은 밤을 내 모습 도려낸 아이 땡 아픔의 겨울 아, 땡땡 참, 저 우리 그날 있잖아요 좀 송년회 하는 날 선생님의 그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꼭 신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년회 참 여러분 송년회 잊지 마시고 네. 아 상인 여러분 아 16일 오후 12월 9시, 16일 오후 9시 잊지 마시고 노래 한 곡 다 준비하시고 오셔서 노래도 꼭 준비하셔야 돼. 안 준비하신 예, 분들은 노래방 기계 일부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꼭 해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아까 선생님 그 여자 일생이 아니라 동백 아가씨였다는데요. 아, 사장님은 그랬겠네요. 뭔 소리요, 시방. 네, 아까 아유, 이제 고추기름집에 갔는데 정말 그 기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죠? 예. 그 기계가 뭐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뭘 탁 키니까 그 자외선이 딱 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살균도 시켜주고 고추 이게 빨 때 살균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그 진암철. 진암철 자석. 진암철 자석이 있어가지고 진암철. 네. 그 아마 그 고추가 빠지면서 가늘게 보드랗게 빠야 되니까 그때 쇠 돌아가는 쇠도 있잖아요. 거기서 예, 예. 같이 아마 마모가 돼서 빠지기도 할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 예. 몇 해 전에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에 뭐 네네. 자석을 넣으니까 거기서 그냥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쇠가루를 그 골라 가려내는 그런 자석도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것까지 다 골라내서 이렇게 이제 고춧가루를 뽑아주시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계시던데요. 그 아마 이 방송을 김장하기 전에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그렇죠. 예, 젓갈도 예. 파시고 그러는데 새우 젓갈도 맛있더라. 예, 미리 좀 해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냥 딱 맞춰가지고 그 가게의 이렇게 특징을 생각해서 네. 이렇게 계절에 맞춰가지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김장철이면 그 땡땡이를 쳐다 보니까 그게 생겼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젓갈도 지금 많이 갖다 놓으셨거든요. 새우젓 네. 뭐 예. 아까 보니까 칼치젓도 있더라고요. 칼치젓 이게 김치다 보면 황석어젓 심각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있고요. 아주 새우젓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한 마리 먹으라 그래갖고 저 두 마리 먹었습니다. 네, 한 마리에 100원인데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먹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지금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동네 분들이나 이제 가까이 사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맛있게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적으시다고, 그죠? 오시는 분들이 적고 큰 마트로 많이 가셔서 네, 그게 참 안타깝고 네. 좀 어렵기도 하다, 또 서운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무조건 뭐 큰 마트가 뭐 네.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 몰려가니까 좀 그렇죠. 사실은 재래시장에서 더 믿을 만한 네. 물건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좀 믿고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든 거니까 믿고서 네. 재래시장을 좀 이용을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아까 정말 그 방아를 찢는 기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깨끗하고 그 우리 아니 고객들의 어떤 건강도 생각을 해가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무슨 인터뷰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어쩌고 이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신 마음이 내가 먹는 것 같이 그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 진짜 그 진암철도 갖다 놓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재래시장에서 늘 마음 물건을 사가지고 필요한 걸 사고 이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아까 참 들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제가. 예. 선생님도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재래시장의 네, 모든 네. 상인들이 예.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죠. 예.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마트에 가면은 성질나서 막 저 신경질나서 못 있어요. 왜냐면 왜요? 예. 그 줄을 쫙 서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큰 마트에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갈 일도 별로 일부러 안 가는데 갈 일도 없는데 어쩌다 한번 간다 이러면 그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에이 동네에서 사 먹을 거야 그냥 오는 편이거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 노래 한 곡 좀 들어볼까요? 예, 또 하나 듣고 또 이야기하죠. 예. 남진이 부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생년 다 바쳐서 그토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땐 미워도 다시 한 번 네,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 번. 아유, 목말라서 귤을 하나 먹었더니. 요 신명님이 또 귤을 사갖고 왔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가사를 모르겠네. 미워도 다시 한 번? 비가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노래 부른 것이고. 뭐, 아니, 신명님이 아까 지게. 여자 일생 가사 적어 오셨어요. 헤일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니까 동백 아가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금방 컴퓨터로 가서 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또 가사를 앞에, 앞부분을 찾아왔어요. 이때 또 안 부를 수가 없죠. 하셔야지. 침 좀 생기고요. 참을 수가 없도록 자.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가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더 부르고 싶으면 못 불러요. 아무튼 오늘 국장이랑 둘이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이브로 가끔 한 곡씩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 너무 좋죠.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또 따라도 불러도 좋으실 것 같고, 갑자기 듣다가 아예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쫓아오세요. 오셔가지고. 뭐, 오시면 오세요, 네,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도록,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여쭤봤지만, 또 여러가지 저희가 이것저것 여쭤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상대방 방송국이 생겨가지고, 뭐 좀 좋은 점이 있느냐 이랬더니 얘기하시기를 그 우리 상인들 간에도 예전 같으면 이제 방송국이 없을 때는 뭐 옆집에 정말 누가 뭐 방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옆집에 방귀를 끼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방송국이 생기고 이제 그 우리 지원팀들이 들어오고 상당시장 지원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막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옆에 분들도 옆에 이제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서로 이제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돼서 참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선생님, 아, 옛날엔 그랬었는가 이러면서 요즘엔 정말 우리가 와서 서로들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그 상인들 간에 더 화합해서 잘 사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이겠죠? 그럼요. 이제 왜냐면 상인회가 또 이제 또 발족이 됐으니까. 네. 또 나름대로 또 상인회 또 모임도 있고. 예예. 또 아무래도 친목이 또 친목을 도모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모여라, 모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모이다 보니까 서로 또 더 친숙해진 것 예, 같은 그런, 예. 것도 또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맞겠죠, 또. 근데 말하자면 이렇게 동네에서도 바로 옆집에 사실은 죽어 나가던 몰라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일반 주택도 왕래가 없으면 정말 옆에 사람이 미쳐서 나가도 모르고, 아, 똑같아요. 장사하실 분들은 내 장사하기 바빠가지고, 옆에 사람도 둘러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면 보면은, 뭐, 궁극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우리가 갖고 들어왔겠죠. 그죠? 어떤 예. 그런 것을 위해서 갖고 들어왔겠지만, 정말 그런 목표대로,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감사했고요. 예. 사실 우리가 들어온 게 그거겠죠. 이제 진짜 상대가 시장에 어떤 상인들 간의 화합. 그리고 우리가 또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합을 하면서 또 그 손님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재미 상대가 시장에 어떤 신나는 그 신바람을 보고 와서 신나게 또 시장도 박을 수 있게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와 있는 것이었겠지요. 네, 지난번 그 상인회 때 상인 회장님 말씀이 네. 아, 우리들 상인 자체는 모른 전혀 이렇게 느끼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네. 상대호 시장이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졌다. 예. 근데 이제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러겠지만 사실은 엄청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손님 중에는 네. 그 호기심으로 해서 뭐 예. 몇 사람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상대호 시장 한번 가봐야지 해서 예. 아, 오셨던 분들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기존에 물론 뭐 손님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여기 저 진행자분들이 거의 뭐 정자동 뭐 꿰물제 정자동에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곳에 네. 갈라져 있는데 그 자기네 마트나 자기네 동네에서 사던 진행자들이 네. 여기 방송 끝나면 여기서 시장을 봐갖고 갑니다. 맞아요. 공항동이든 네. 태평동이든 일단 우리들 진행자들도 소비자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아, 손님이죠. 예, 그것은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지. 예. 인정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네. 우리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아니요, 선생님, 많아요. 지금 오, 이제 16명 정도 됐는데, 오, DJ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 그분들의 우리가 입이 어딥니까? 하다못해 훈이 예. 있잖아요. 네. 훈입니다. 성훈 씨도, 예. 그 직접 이제 남자지만, 이렇게 네, 부인이 네. 가수다 보니까 바쁘거든요. 예. 꼭 와서 시장을 보고 갑니다. 뭐 반찬도 사가고, 그래서 네. 밥하느라고 시장 봐가요. 그러면서 시장도 봐가지고, 뭐 그런 정도니까. 예. 그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글쎄요, 좋겠습니다. 예. 알아주시겠죠, 뭐. 아, 그럼요.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예. 아시지요. 네. 예.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쯤에서 그 사장님께서 그 오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예, 예. 다섯, 나이를 먹으면서 없어지는 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것이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못하는 거. 나이 많아서 못하는 거. 노래. 춤.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담배, 춤도 술, 잘 추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부분에선 조금 갸우뚱하긴 했지만, 예, 네, 하여튼 참 재미 있으시고 정말 참 좋으신 사장님을 저희들도 알게 돼서 아주 오무 요구는 두고 생각을 좀 네, 오무 말입니다. 하여튼 순발 얘기 좋으세요, 하여튼 예. 예,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도 듣지요. 이번에는 예. 좀 빠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맞아보죠, 뭐.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 난 가슴에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떤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쌍둥이 기름집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두우리 국밥집입니다. 두우리 국밥집은 그 쌍둥이 기름집에서 나와서 쭉 저 뒤로 그죠? 쭉 뒤로 들어가면 그 진선미 의류 예. 있고 그 옆에잖아요. 예, 예. 처음에 저는 거기 갔을 때 앞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 식탁이 좀 놓여 있죠.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예. 아, 그러니까 신발 안 벗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고기만인가 했더니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더니 길게 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뭐 진짜 단체 손님들이 가서 먹어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만한 그렇게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이 정말 맛이 있어요. 그분 댁에 가면 그 저는 이제 그 지금 순대국밥을 두 번 먹어봤는데. 국물이 우선 참 진하다는 거. 예. 근데 그 국물에 첨가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 예. 먹어보면 정말 우리 보통 왜 어디 가서 먹어보면 그 무엇을 넣는지 모르지만 그 가미된 거, 인공된 무엇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 국물에. 근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먹을 수 있어서 네, 담백했어요. 좋습니다. 예. 구수하고 여기도 한 30년 됐다고 그래요. 장사하신 지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오래되셨네. 그 계속 국밥만 그렇게 30년 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 예. 그 노하우가 쌓였을 테고. 예. 그 예전에 만두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명동 만두를 예, 원래 하셨다면서요. 예, 예. 남편분이 예. 하시다가 아, 16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너무 힘들어서 예. 어, 남편분이 만두는 하지 마라 그러셔서 진짜 힘드는 일 부분이라서 만두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죠. 이제 만두는 안 하고 이제 국밥하고 이렇게 해서 파시는데 배달도 가까운 데만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저희 이제 방송국 쯤에도 하실 수 있는가 이랬더니 3층이라서 조금 힘이 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제 배달하기가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렇지만 음식 맛은 정말 끝내주게 맛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생기면 네. 고루고루 이렇게 아, 여러분들 어, 점포를 그렇죠. 예, 둘러서 예.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많이야 저희가 한꺼번에 예. 가서 뭐 사람이 그렇게 예, 예. 많지 않으니까 예. 뭐 엄청 많이는 못 먹겠지만 예.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예. 먹을 기회가 되면 골고루 이제 여기 시켜서. 한번 저기 그냥, 한번 이렇게 예. 먹어보고 먹어드리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회의할 때도 예. 또 아, 대왕갈비에 가서 또, 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또 옛날 삼겹살도 예. 가고. 그럼요. 그러니까 고추가 많으니까 어디 특별하게 뭐 한 지만 계속 먹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안 그러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시장에서 일을 같이 이제 하자는 의미가 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도리국밥에 그분 댁이 나주라고 하셨어요? 남편 고향이 나주시고. 네네. 윤여덕, 지금 아주머니. 여덕. 사장님. 예. 성함이 윤여덕인데. 예. 이 윤여덕, 사장님은 충남 서천이, 고향이 친정이라십니다. 맞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13년 예, 났다고 하셨어요. 13살 차이 났다고 그러시는 예. 남편분하고 사이가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예. 이렇게 차이 나면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며칠 얼마 전에 또 친정 어머니가 88세로 이게 돌아가셨는데 남편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다 생각하고 대신하고 친정 어머니랑 어제하고 살으셨다는데 친정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여기 동네에서 또 몇 분이 또 가셨더라고요. 거기까지 네. 몇 분이 가셔가지고 또 고맙다고 상인회 때 또 이렇게 귤을 한 박스 사오시고 그런 게 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웃끼리.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13년 여보세요? 전에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네. 이제 그 친정 어머니를 지금 방송 중인데요. 의지 삼아 이렇게 살고 계셨지만 이제 예, 예. 어디신데요? 전화가 오니까 제가 지금 말이 자꾸만 꼬이긴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88세시면 젊으신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올해 사셨다가 네. 돌아가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서운한 거죠. 그죠? 우리들은 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본인은 예. 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저 예. 그거 굉장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선생님도 그러시죠? 예, 그럼요. 저는 어머니가 제 나이 43세 때 제 막내다 보니까 네. 제 나이 43세 때 어머니가 86세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도 참 서운하고 그랬어요. 서운하죠. 예, 예.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아직은 이제 계신데 돌아가시면 절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럼요. 의지하는 부분이 워낙에 커서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 벼랑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그 도우리 사장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여러 가지로 뭐 빨리 젊어서 돌아가신 건 분명히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런 게 부모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그 이겨내기가 좀 힘이 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요쯤에서 또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야기해요. 예, 예. 송대관이 부릅니다. 네 박자.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고비 깎아나 물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새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짜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짠짠 짜리라라 짠짠짠 짜리 짜리라라 짜라 짠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 쿵짝 쿵짝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 나물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소설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짜 네, 내 박자 쿵짜 그 인생이 네 박자라고 하네요. 그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네 박자 맞습니까? 쿵짝 쿵짝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둘이 이제 국밥집에 가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제가 또 저희가 또 어김없이 여쭤보지요. 방송국 새기고 나서 무엇이 좀 달라졌는가 그랬더니 상대어 시장에 사람이 좀 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조금, 모르지 않나?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또 객관적이라서 또 그런지 여러분들이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하는 예, 대로 가는 것 같아. 생각하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다고 예. 없다고 그러면 정말 예. 없으면 어쩝니까? 장사 그렇죠. 조금 안 예, 돼도 예. 아 우리 집 장사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집이 장사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장사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예. 방송국이 생기고 나서 그 사장님에게 어떤 그 생각이 틀려진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자꾸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생각을 해봤더니 방송국에서 일하는 지금 우리 그 오는 DJ들이 거의 이제 주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주부들이 와서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공부를 더 해서 저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맞아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셔서 틈틈이 영어랑 한자랑 배우고 계신데요. 대단하시죠? 아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또 멤버도 네, 중간중간 네. 하셔가지고 글도 예. 많이 써놓으셨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셔서 예. 언제 정말 글 내용을 좀 보면 예, 예. 그 출판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예, 사실 예. 들더라고요. 예. 책도 만들고 싶다 그러셨고요. 네네. 네. 예. 한번 뭐 교정 같은 거야 여러서 봐드리면 되니까 해서 뭐 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또 12월 23일 날 특집 방송을 좀 해보자 지금 이야기 중인데 예. 그 사장님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내서 안 바쁠 때 막 뛰어와서 같이 좀 10분, 20분 정도 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을 할 때 같이 한번 엮어보가 보려고 그 사장님과 같이 엮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겠죠? 예. 그날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무엇을 할 거냐면 뭐 신앙송도 좀 해보고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많이 틀어보고 예. 이럴 생각인데 예. 그 선생님 이제 낭송을 요즘에 조금 배우셨죠? 예. 선생님 낭송 한번 해보실래요? 나 애우는 게 없으면 보대요. 행복 외우셨다 그랬잖아. 역시 아니 목소리 좋은 국장님이 본보기로 먼저 해보세요. 해볼까요? 예. 이거 저는 음악이 없으면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음악을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쌩 아 그 음악 없이 하는 게 예.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음악 없이 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감상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상 잘하세요. 네. 이제 한용운님의 사랑하는 까닭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한영우님의 그 사랑하는 까닭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뭐 여자일 수도 있겠죠. 한영우님이 남자니까. 아니면 그 이분은 워낙에 그 정,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글을 썼으니까 그 상대가 나라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까닭. 그,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감춰준 부분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어떤 그 여자를 생각할 수 있게 어떤 상대방이 여자라고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쓰기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들으면서 그 생각하는 깊이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노래 하나 듣죠, 뭐. 어떤 거 들을 거죠? 인순이의 거유의 꿈 들어볼게요. 그래요 난 인순이의 네. 거위의 꿈을 아, 같이 들어보셨죠? 너무 좋죠. 예. 예. 근데 그 아까 네네. 그 뭐요 두우리 국밥집에 예. 아 어떤 게 뭐 보람 있는 아, 일이었냐 했더니 네. 그 젊었던 그 총각 시절 때 이렇게 오던 손님이 네.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아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단골 손님이 어, 계속 찾아오신다는 예, 얘기죠. 그럼 벌써 네. 한 10여 년 넘게 단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벌써 또 한 시간 또 훌쩍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후딱 지나갔네요. 예, 그래서 네. 뭐 아무리 불행이 닥쳐도 예. 아, 웃고 살 겁니다 했던 아, 두우리 국밥집 사장님 그 말씀 진짜로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계속 웃고 사시기 바라고요. 아, 상둥이 기름집 아, 아들이 상둥이 때문에 상둥이라고 지었다고 그러죠. 예, 사장님 내년에는 더욱더 이렇게 장사 잘 되셔갖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저희 그 줌마 DJ 예. 코너 우리가 이제 오늘 취재를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예. 이제 노래 들려준 시장이 또 기다리고 있죠. 예, 예. 그 시간에는 선생님이 또 예. 엮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물러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쉬고요, 모레 쉬고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줌마 줌마 줌마 우린 우리나 줌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순도순 나눠봐요 언제라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은 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